조선노동당 창건 이룬 한달째 즈음에서 조선인민과제연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노동당의 높은 국제적 지위와 불패의 위력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그의 예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고 격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